바람 불던 날 그대 손을 잡고서 숨결까지 닿을 만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가 아니라 해도 사랑 아니라 해도 오늘만 나의 두 손 꼭 잡아주시나 어긋날까 두려워도 마라 빗나갈까 두려워도 마라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탱고는 탱고 바람처럼 꿈결처럼 한순간뿐이라 해도 뜨겁게 뜨겁게 진하게 진하게 오늘은 좀 주고 싶다 내가 아니라 해도 사랑 아니라 해도 후회 따윈 필요 없는 탱고는 탱고다 어긋날까 두려워도 마라 빗나갈까 두려워도 마라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탱고는 탱고 바람처럼 꿈결처럼 한순간뿐이라 해도 뜨겁게 뜨겁게 진하게 진하게 오늘은 좀 주고 싶다 내가 아니라 해도 사랑 아니라 해도 후회 따윈 필요 없는 탱고는 탱고다 탱고는 탱고다